줘요. 내가 전화할 땐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. 꿈을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세지도 말고. 바람이 분다 해도